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48일 이렇게 1509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중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6월 2일 이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이 되려고 했고 자기관리를 잘하고 성실했던 박주희. 다양한 무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칼리 아르니스 사범을 꿈꿨던 포동이 김대희. 6월 3일 다정하고 애교 많았던 아들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김승혁. 6월 4일 평화주의자 정의주의자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제가 되기를 소망했던 박성호. 6월 6일 손재주가 좋아 뭐든 잘 만들고 주황색을 좋아해서 별명이 주황덕후였던 이지민.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이 왔어요. 아직도 저는 4월 거 편집하고 있어요. 아, 창피해서 페북에 올리지를 못하겠어. 바꿔야 되겠어요. 한 달 만에 올라오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 참. 지난번에 남북 정상 번개가 있었죠. 아, 그 번개 그 다음 날 다시 트럼프가 네. 북미에다 6월 12일 날 한다고 얘기했죠. 10일 남았습니다. 예. 10일 동안 또 어떤 의심은 안 하는 걸로. 트럼프 노벨상 가져라. 우리는 평화를 갖겠다. 6월 13일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조카가 하도 울어보길래 문재인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전철에서 들었는데 이제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거야. 조희연이 뭐 있나 봐. 문화예술계에서 76명이나 지지선언을 했어. 막 이러더라고. 찔러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잖아. 진보 교육감 뽑아줘야 된다. 조카 따라하던데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뭘 바꾸자는 거지? 1번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이시고요. 2번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가 나오죠. 출마하면서 서울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면서 맞아. 죽음의 관광을 집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위원회 3차 보고가 있었잖아요. 사법행정권 남용 한마디로 양승태 사법농단. 네. 양승태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에 세월호 대응과 VIP 보고서 등이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사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 6.13 지방선거 우리 동네에 누가 놓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산시장이 네. 더불어민주당에 네. 일어나서 네. 자유한국당의 이민근 바른미래당의 박주원 안산시장 후보들의 4.16 생명 안전공원 공약 예. 화랑유원지의 안전공원 윤하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면서도 시민 친화적인 공원과 복합문화공원을 함께 만들어 추모공원을 안산시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로 삼겠다고 한 거에 반해서 네. 이민근 자유한국당 후보는 화랑유원지의 봉안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겠다.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데다 안산의 심장부인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산 미래를 우울하게 만든다. 어?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 의견을 물어 최적의 장소를 다시 결정하겠다. 그리고 박주원 바른미래당 후보는 절대 불가다. 도심 한가운데 추모공원을 조성하면 안산은 영원히 세월호의 도시, 슬픔의 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유한국당 그렇다 치지만 바른미래당은 왜 그럴까요? 아, 바른미래당? 먼저 추모공원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라 불러주십시오. 전 세계인이 안전은 대한민국 안산에서 배워서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납골당이라는 이유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로 유민이가 죽지 않았다면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무관심에서 유민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유민이가 내 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겪고 나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참사에 관한 모든 추모공원은 찾아가기 힘든 곳,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감추고만 살아야 합니까? 유가족들이 이익을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4.16 생명안전공원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참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니 또 다시 세월호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성을 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유민 아빠께서 인스타에 올리셨었어요. 안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는 봉안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럼 4.16 생명안전공원 이라고 네.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유한국당 이민근 여론조사 이런 말 시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의 장소를 다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국회요 자유한국당 돼서 깜짝 놀랐어요. 4.16 연대에서 네.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72만 7,022명.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이 화랑의 유원지 내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합동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안산에서 아이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년 전 우리가 했던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움직임.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산과 인천과 진도와 목포에서는 지역과 치유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 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4.16 생명안전공원. 김소영, 백운동 주민. 바로 화롱용지 옆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전체 화롱용지 전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뭐 작은 공간에 와시타드문 건너편에 그쪽에 생긴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화롱용지 전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들 아파트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김미수. 했어요. 고전동 처음에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시민 토론회가 열린다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제가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안산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꾸며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아 이곳에 생명안전공원이 생기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 생각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참사로 그냥 슬픔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픔을 안전공원을 통해서 품어주고 같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500m 이내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규정으로 국가가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지원 등을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추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시설은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도 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리스 홀로코스트 수용소 박물관 방문객. 추모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포함된 것이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e fully support the Memorial Park at Ansan. 저희는 안산에 기념공원 건립을 동적으로 추진합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응원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의 설립은 중요한 베를린 거주 홍은아. 화랑유원지는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공원일 것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앞으로 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가 찾는 4.16 생명안전공원. 4.16 연대에서 만든 4.16 생명안전공원 영상을 듣고 왔습니다. 안산 쪽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들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네.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고 하면 백지화하겠다고 하니까 안산 시민 여러분. 세월호 직립했잖아요. 5월 네. 10일 날 직립한 세월호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었죠. 3주간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 진입로 해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침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조사하는데 세월호가 좌연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좌연으로 협착 부분에서 미수습자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 협착 부분 주기관실과 연결된 보조기관실, 축계실, 선미 횡방향 추진기실, 좌우 선체 균형 장치실 등 기존 미수색 구역을 수색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차고지에 차들이 45도 정도 쓰러지면서 물이 확, 그러니까 되게 삽시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줄은 몰랐죠. 6월 9일 토요일 5시 30분에 광화문 4.16 광장에서 6월 원래 보고 시민문화제가 있습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했었잖아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겠다고 했었는데 무산됐죠. 선언문들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에서 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시기마다 그냥 끝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장기간 할 수 있게끔 채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들이 무산시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죠. 개정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그림이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접시에 스테이크랑 가니쉬랑 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스테이크가 150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 접시에 180g을 준다고 하면 고기만 150g에서 180g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용량이 18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이크 고기 양은 150g이 그대로고 옆에 있는 게 30g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각종 수당이 붙어가지고 월급 명세서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데 그렇게 산정한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총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급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급여는 조금 주고 다른 수당을 붙여서 월급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전부 포함해서 기본 수당으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때 통상법 해가지고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노동계 쪽에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던 거고 지금은 또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거고 왜 그러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재인이 하는 일은 다 싫다.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하고 정재호 의원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을 한 거죠. 박주민도 찬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죠. 노회찬, 심상정, 윤소아,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 5명은 물론 다 반대를 했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다 반대야? 국민들이 의견을 대신해달라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게 국회의원인데 이번에도 북미회담이 취소됐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가서 만나서 찬성하고 이랬잖아요. 로버트 라이시라는 세계 석학이자 버클리 대학 석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능력있고 지적이며 겸손하고 진보적인 사람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그치. 문 대통령은 또한 공정성, 통합민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최고의 행정부를 보유하고 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점에 성질 급한 피해 망상증을 가진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올렸고. 왠지 다 전부 다 죄인이 더 아름다워 보여. 넌 타잔이 좋아, 넌 죄인이 좋아. 근데 타잔이나 죄인이나 사람인 거니. 타잔이 좋아, 죄인이 좋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죄인이 좋아. 아, 다 아는데 왜 우리나라만? 조선일보가 그러네. 언론을 장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일보가 오보도 많이 냈죠. 아, 조선일보 오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입장 발표를 했어요.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보도는 이런 식이 난 적 있지. 조선일보에서 5월 28일 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것도 오보죠. 5월 24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TV조선이 그랬고 네. 또 5월 19일 날 TV조선에서 북미 언론은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했다고 이런 오보를 했죠.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조선일보는 2014년 새해 첫날부터 통일은 미래다라는 대형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말한 미래와 지금 우리 앞에 상큼 다가와 있는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0년 만에 맞는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어렵게 떼고 있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다잠보다 죄인이 더 사람스러워 다잠보다 죄인이 다잠보다 죄인이 나는 좋아 다잠보다 죄인이 우우우 다잠보다 죄인이 우우우 다잠보다 죄인이 조선일보 정신 좀 안 차려도 되니까 폐간 해주세요. 예전에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를 주축으로 해서 통일나눔재단을 만들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통일나눔재단 세무조사 해보자. 청원도 해주세요. 조선일보가 만든 통일나눔재단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6월 28일까지요.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네. 조선일보 관련된 문건 보면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조선일보 칼럼 뭐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는 빠른 시일 내에 폐간해 주시고요. 이호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내 손안의 헌법, 내 손안의 헌법. 참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작권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얘기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출판사 이름 뭐죠? 나비예요, 나비. 버터플라이. 펴낸 곳은 도서출판 고인돌이고요. 나비는 도서출판 고인돌이 문학과 인문 전문 브랜드입니다. 나비는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제목이 이호덕. 네.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헌법을 읽어도 될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돼요 돼요 돼요 그러시면서 널리 널리 퍼뜨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이호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책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얇아요. 노란색이네요. 네, 예.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 다 한글로 나왔잖아요. 네, 아. 실질적으로는 다 한문이어서 그 한문 밑에다가 한글로 다시 쓰셨고요. 제 1조 이런 것도 다 한문이에요. 네. 어떻게 읽어? 한쪽 면은 한글로 바꾸신 거고 한쪽 면은 진짜 원문이에요. 한문으로 돼 있는 거. 정말 헌법 전문 이거야? 한문은 모르면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사법고시가 힘들구나. 제1장 으뜸 강령. 으뜸 강령 뭘까요? 총장. 총장. 한문으로 쓰였으니까 모르지 내가. 제1장 으뜸 강령.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으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따른 평화스런 통일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다. 이호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따른 평화스러운 통일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다. 압류 압류. 근데 누가 방해해?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자유도 빼야 돼. 그러니까. 한국도 빼야 돼. 그러니까. 근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돼가나요? 대한항공 그 대한차 빼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청원도 하곤 했는데 아직. 어쨌든 그 엄마도 나와서 사과하고 딸 둘 다 나와서 사과하고 그렇죠. 사과한다고 될 일.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될 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뭐 사과 같은 거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ITC 오늘 올라온 거 없나요? 없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돌아섰어? 아니지, 편집을 하도 안 하니까 방송을 안 하는 줄 아는 거지. 풍주쌤의 감질타로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코트카드 중 최하위 계급이면서 제일 어린 페이지에 대해 대략 말씀드리고 INFP에 해당하는 페이지 오브 컵스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페이지 오브 원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오브 원즈는 MBTI에서 INTP에 해당합니다. INTP, 제일 처음에 나오는 I, 인트로버전, 내향성이에요. 에너지를 밖의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쏟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만족에 기대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N, 인투이션, 직감적이에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센스,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요. 통찰력이 뛰어나죠. 그 다음 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T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T는 thinking이죠. 사고.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고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정미모하고 제가 T가 아니라 지난 시간 F였었어요. feeling이었죠. 감정을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방식인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P예요. perceiving이에요. 인식, 적응이라고 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 있어서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INTP를 조합해보면 내향적이고 직감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실까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INTP를 내향성, 사고형, 설계가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트 카드로 돌아와서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를 보시면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 위에 아이가 서 있어요. 페이지 카드 배경에는 지난 시간 했던 컵 카드에는 평지 뒤에 파도가 일렁이고 있고요. 스워드 카드에는 풀이 조금 있는 땅 위에 아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카드 배경을 보면 푸른 초원 위에 서 있어요. 각각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원즈 카드 배경에 그냥 황무지 같은 황색 땅에 서 있어요. 그런 배경의 아이가 원주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페이지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각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들이 시선을 봐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 원주는 자신이 키보다 높은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높이 넘어 저 멀리를 보고 있어요. 페이지 중에 제일 높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사색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모자냐면 네이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깃털 달린 모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모든 거를 네이버에 물어보죠. 지금은 네이뇨이라고 부르지만 그만큼 네이버에다가 모든 걸 다 물어봐요. 박학다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깃털 달린 모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모자예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죠.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이에요. 죽은 사람의 망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헤르메스는 여행자, 목동, 체육, 웅변, 도량향, 발명, 상업, 도둑, 거짓말쟁이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 페이지 오브 원즈가 추상적인 생각을 하거나 예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은 페이지 오브 원즈의 성격은 조용하고 과묵하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비평을 잘하죠.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이 있으며 지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흥미 선호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여기에 건축가나 설계가, 과학자, 이론가, 그리고 비평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이 많아요. 이들이 주된 관심은 명확하고 이미 알려진 것을 넘어서 가능성을 보는 거에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제가 아는 INTP에 속하신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비전을 좋아하신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 말고 가능성에 대해서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죠. 때때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론적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와 개인적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들한테 만물박사, 겉똑똑이, 천재, 고집쟁이, 청개구리라고 별명을 붙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도 있어요. 자유가 좋기보다는 구속이 싫다. 이해가 되셨나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이고 싶다. 어떤가요? 혹시 생각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감질타로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TP예요. 인트로 버전, 내향성인 거예요. N은 intuition, 직감이란 얘기예요. T는 thinking, 그리고 P는 perceiving.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부름꾼이었어요. 페이지가 심부름꾼. 계급 중에서 가장 하위 계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심부름꾼이면서 가장 어린 아이, 어리죠. 나이가. 행동도 미숙하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하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누굴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만물박사, 겉똑똑이, 천재, 고집쟁이, 청개구리. 아는 거 굉장히 많죠. 누구야? 약간 고집도 있고, 약간 좀 삐딱하기도 하고. 누구죠? 누구지? 누구야? 궁금하잖아. 음악은 뭐 듣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들읍시다. 네. 요즘 그 세 명이 핫한 인물이잖아요. 트럼프와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세 명이 정말 핫한 인물이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들읍시다. 엊그제 5월 5일에 초대되셨던 유경님의 피아노 솔로곡 아기돼지 삼형제를 듣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젊으신 분이 네. 엄마를 모시고 오셨는데 아.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슬쩍 그 팔찌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시면서 저도 이거 있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아, 본인의 팔찌를? 아니요. 본인은 안 하고 내 팔찌를. 아 정말? 네.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나 고맙던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딸이 엄마랑 같이 오셨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리본 다르셨네요. 따님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딱 보다 아유 진짜 그런 거를 막 이러면서 가신 적이 있으시거든. 리본 공작소나 서명대 앞에 지나가는데 마음은 있지만 거기 앞에 지나가면서 뭐를 이렇게 뭐 아는 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아직은 너무 서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치면 그냥 수고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걸 아직 못하겠어. 아, 조직 생활과 가족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달고 달쳐 돌덩어리 자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들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게 이제 둥그스름하게 이제 달아지는 거죠. 지나갈 때 그냥 툭툭 나와요. 근데 정미모 같은 경우는 조직생활 네. 이 나이에 비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는 그렇지. 거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치인 사람은 아니라 물론 또 다른 인간관계를 갖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줌마들이 수다스러워지고요. 아, 아줌마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뭐 아이들이나 보면 자기 아이들 생각나서 아이들한테 말 걸고 아니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게 그만큼 되니까 아무나 붙잡고 막 전철 안에서도 옆에 앉으면 말 시키잖아요. 맞아. 네. 그런 거죠. 저는 지나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냥 고마워서 가까운 약국 있으면 비타고백이라도 한 박스 드리고 나도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그 말을 못하게 그게 잘 안 나오고 난 그냥 직진 나잖아. 직진! 문 돌리지 말고 가볍게 가! 누가 말 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나한테 말 시킬까봐 직진!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덜 달았구나. 아, 예. 알겠어요.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고 달도록. 그래야 삶이 편해지죠. 맞아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